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또 두 번째 말씀은 더더욱 중요하리라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과 그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에 또 2장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0 구약 성경 읽기를 10주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초에라고 주제를 갖고 있는 창세기의 다섯 개 본문들에 대한 그 첫 출발로 오늘 창세기 1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하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일러주기 때문에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창조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라 라는 의미에서 아담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말씀은 사실 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마디 말씀은 사람을 복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복의 말씀은 다름 아닌 또 사람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명령을 주시면서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잘 살아라. Live well. 잘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의 말씀이고 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여러분이 이 땅 사회 속에서 평강 가운데 사는 것, 그야말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사명이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혹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앞으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첫 말씀에 담겨있는 명령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을 얼핏 생각하면 좀 공격적이고 조금 지배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다스린다라는 그 단어를 학자들은 라다 이런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그저 정복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파괴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그 양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것, 그 단어를 라다 이런 단어로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잘 살면서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잘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그 두 가지 명령을 합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잘 살고 또 남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요. 그리고 라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7월 16일, 17일인가요? 두 번째 주일에 한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명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저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사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잘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서로서로가 잘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두신 라다의 사명이야. 사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살다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live라 그럽니다. L-I-V-E. live라 그러죠. live가 아니라 live입니다. 살다. 그런데 이 살다라는 단어를 그 한자 한자를 거꾸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E-V-I-L, 이불이 됩니다. 이 이불이라는 단어의 뜻은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잘 사는 것을 역행해서 거꾸로 살면 그게 뭐라고요? 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사명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더불어 잘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라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 잘 살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사는 것 그래서 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죠. 나쁘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할 말이 아니라 나뿐이다 라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그냥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심사를 두고 나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모른 채 사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반대로 좋다라는 말의 어원은 뭔가? 좋다라는 것은 조화롭다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조화로운 모습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조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조화로운 모습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라다의 사명을 기억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그냥 나만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 주위에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죠. 모두가 다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만 그렇게 자기 이익권만 챙기고 그러면 조화로운 세상이 못 되죠. 좋은 모습이 못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뭡니까? 보다 나은 사회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라다의 사명을 잘 기억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첫 말씀을 통해서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남도 잘 살도록 돕는 세상, 이불이 아니라 리브의 세상을 일구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가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 할 수 있는 일이 그 무엇인가?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로 그것을 다져주는 일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교우들일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역사회와 이 마을일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사람다운 면모, 그 사람다운 그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쉽지 않죠. 내 속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사람의 속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나 혼자만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 나눌 수 있다면, 조금 더 함께 조화로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내면에 그 깊은 것까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8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팝콘을 튀기면서 또 앞치마를 두르고 큰 나비 넥타이를 메고서 한 2시간 30분 가량 계속 팝콘을 튀기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준비한 음료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작은 것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갖지 못하고 또 그 아이가 어떤 성정을 갖고 어떤 은사를 갖고 그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여러 어르신들, 결혼하신 분들 또 이렇게 다 꽃을 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달아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달아주면서 그동안 자녀를 키우느라 또 가정을 일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그것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런 작은 것들이 사실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간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주신 그 사명, 아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특히나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겠노라. 이런 다짐과 이런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다의 사명을 통해서 나도 잘 살고 또 남도 잘 살리는 그러한 충만한 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사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말씀은 그 사명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왜 그것을 알면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했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곤 합니다. 아마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첫 번째 주신 라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일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나도 잘 살고 어떻게 남도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선악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15절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말씀과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이 라다의 사명이라 그랬죠.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사명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금 재차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라다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보면은 선악과 명령은 왜 주셨는가, 라다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까? 이 선악과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러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명령은 그 선악과 자체에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선악과 명령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빚으셨는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초록불을 보면 건너가죠. 또 빨간불을 보면 멈추지요. 마치 그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지시받는 것처럼 선악과 명령 자체가 인간이 누구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본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유 여화와 여러분의 직업 여화와 여러분의 그 삶의 여화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행복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을 잘 가꾸고 마치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들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조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이 태초에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죠.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비로소 사람다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울 수 있고 또 사람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도하신 그 잘 사는 삶 그리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만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해서만 하나님과 관계해서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비로소 라다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평안과 복으로 샬롬으로 임하고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 사람다울 수 있고 사람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명령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선악과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청각 살아있는 그 나무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그러한 도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주시고 너를 온전케 하시고 너에게 약속된 그 라다의 사명으로 말미암은 그 평강과 샬롬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라다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의존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늘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만족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흡족해 하실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벌써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때 가장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라다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죠.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각 사람마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의 선택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live,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더불어 잘 살게 하는 라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핵심 원리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인 자 일곱 개가 있죠? 사람아,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답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라다의 사명을 선악과 명령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사람다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정 사람다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회로 시작되는 이 성경의 첫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라다의 사명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200 구약 읽기를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진행되는 이 구약의 말씀들 50개 본문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처럼 사람들이 과연 선악과 명령에 따라 충실하게 응답하면서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그 선악과 명령을 어긴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유념하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구약 읽기를 진행하신다면, 지속하신다면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여러분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도 간파하시고 선악과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도 온전히 순종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